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기용축 제19차 김일성화 축전이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개막됐습니다. 축전 개막식이 13일 김일성화 김정일화 전시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김기남 동지, 양형섭 동지와 전광호 내각부총리, 축전조직위원회와 태양의 꽃을 전시한 단위 일꾼들이 개막식에 참가했습니다. 권순휘 청년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제1번 조선인 축하단을 비롯한 해외동포 축하단 대표단들 동포들과 주조 인도네시아공화국 대사관 성원들, 불멸의 꽃 보급후원회 회원들, 외국 손님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조국 본영의 새 시대에 더욱 만발한 김일성화, 이런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에는 무력, 성중앙기관을 비롯한 80여 개 단위와 인민군 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정성껏 피운 수만 장의 김일성화들이 전시됐습니다. 또한 제1번 조선인 총연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 해외동포들과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부들, 외국의 진선 및 연대성 단체들, 개별적 인사들의 뜨거운 지성이 여린 윈칭송의 꽃들이 축전장에 전시됐습니다.